아침이면 버릇처럼 눈을 감고 셋을 샌다. 셋을 세고 눈을 뜨면 영화 같은 일이 생길까. 하나를 세고 둘을 세고 긴 한숨에 셋을 세고 잊혀진다 지워진다. 매일같이 자신이 없어 무뎌지길 바랄 뿐이야. 바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라도 노력 중이야. 것처럼 슬슬